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의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뛰죠. 살아있다면. 그 횟수를 따져보면 하루에 무려 1만 9천 번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뿜는 피의 양도 몇천 톤. 그 엄청난 양의 피가 우리 몸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리는 2억 7천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1억 7천만 킬로미터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의 피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왕복할 만큼의 거리를 하루에 뛰고 있는 거죠. 와, 지구에서 태양까지 하루에 왕복한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도 매일매일. 그렇게 보면 사람이 못할 게 없다 싶습니다. 이렇게 상상도 못할 만큼의 긴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들 못하겠어요? 심지어 가끔은 더 빨리 뛰기도 하죠. 아무리 멀리 있는 마음이라도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 태양보다는 가까울 테니까요. 오늘은 영화 여인의 향기 OST로 첫 곡 보내드립니다. 네, 영화 여인의 향기 OST 곡 듣고 왔는데요. 1993년 알파치노 주연의 영화 여인의 향기,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탱고신의 배경곡 들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간발의 차이로라고 하네요. 영화 자체도 명작으로 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알파치노의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의 연기는 정말 인상 깊었죠. 영화의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물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군에서 사고로 실명이 된 퇴역 장교 프랭크. 그는 무의미한 인생을 못 견디고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프랭크를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찰리가 동행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탱고 씨는 여정 중에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난 도나에게 프랭크가 접근해 같이 탱고를 추게 되는 장면이죠. 정말 명장면입니다. 네, 다음 곡은 영화 클래식 조인성, 손예진 주연, 또 곽재용 감독으로 2003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지혜와 수경은 연극반 선배인 상민 역을 맡은 조인성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호들갑스러운 수경은 친구 지혜에게 상민에게 전해줄 연애 편지 대필을 부탁하게 되고 지혜는 어쩔 수 없이 수경의 이름으로 자신의 마음을 상민에게 고백합니다. 지혜는 자신이 쓴 연애 편지로 어쩔 수 없이 수경의 이름으로 자신의 마음을 상민에게 고백하는데 상민과 수경이 맺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우연하게도 상민과 자꾸만 마주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지인 다락방에서 우연히 엄마 주희의 비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자전거를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클래식 OST 들으시겠습니다. 자전거를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SPN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사이트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 편지함에 편지와 신청곡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글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의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는 듣고 싶은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니 음악 카페 로 남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외국국의 저작곡 사용료를 낸 영화 OST입니다. 뭐 한국 영화에 팝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편견을 깨고 OST 음반 판매량 70만 장을 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PC통신으로 쌍방향으로 소통 방식을 제시한 진정한 SNS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사이버 문화의 상징이었죠. 줄거리는 옛사랑 영예를 잊지 못하는 라디오 방송국 PD 동현은 어느 날 영예로부터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음반을 전달받습니다. 한편 CATV 홈쇼핑 채널 쇼핑가이드 수현은 드라이브를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목격함과 동시에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매료되어 통신을 통해 그 음악을 신청합니다. 수연이 음악을 신청하자 동현은 그녀가 영예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수연과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접속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실망하는데 수연이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이라고 느끼며 서로의 아픔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동현은 아직도 영예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의 방송작가인 은희의 유혹을 받고 또 수현은 친구의 애인인 기철을 사랑합니다. 이들은 서로의 충고에 힘입어 자신들의 외사랑을 정리하기로 하는데 수현은 기철에게 작별을 고하고 동현은 영예의 부음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만납니다. 1997년작 전도연 한석규 주연으로 출연했던 영화 아시겠죠? 접속. 영화 접속 OST 들으시고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여행 홍성임 선생님과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8월의 둘째 주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여행 홍성희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광복절 다음 날이네요. 그런가요? 네네네. 아, 맞네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또 8월도 반이 지났어요. 딱 16일. 네. 한국은 참 더운데 여기는 추워서. 그러니까 많이 덥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 여행.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은 삼바. 네. 네. 지금 올림픽 기간이라서 네, 그냥 네. 브라질에 대해서 다시 하기로 하죠. 네, 네. 유행을 따라서. 네. 그럼 오늘 브라질 음악은 또 어떤 음악이 소개될까요? 아, 그래서 이어져서요. 네.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같이 이제 장르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네. 좀 매지면서 할게요. 네. 이게 이제 1916년도에 발표된 음악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뭐라면 이제 마시시라는 어떤 장르인데 일종의 왈츠 리듬하고 이제 이렇게 약간의 이제 섞인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클래식하고 같이. 네, 네. 그래서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이렇게 네. 하지는 못지만 꽁짝, 짝, 꽁짝 뭐 이렇게 되는데요. 아, 박자가요? 네, 박자가. 꽁짝, 짝, 꽁짝.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음악 중에 하나고 네, 네. 지금은 이제 이게 알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사양되어 있는 그런 일종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네. 이 음악에 이제 오늘 좀 들려드릴 거는 네. 펠레 텔레포네라는 노래로서 1916년에 발표된 거예요. 1916년. 네, 오, 굉장히 오래된 노래죠. 네, 네. 1916년. 들어보시면 네. 뭐랄까요. 좀 너무 좀 오래돼서 그러니까 요즘에 음질이. 브라질에 있는 그 삼바의 경쾌한 거하고 조금 틀려요. 또 색다른 느낌이겠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네. 네. Chefe da folia pelo telefone manda me avisar que com alegria não se questione para se brincar. Ai, ai, ai, é deixar mágoas pra trás, oh rapaz. Ai, ai, ai, fica triste se é capaz de esperar. Ai, ai, é deixar mágoas pra trás, oh rapaz. Ai, ai, ai, fica triste se é capaz de esperar. Tomara que sua mãe, pra não tornar fazer isso, tirar amores dos outros, depois fazer seu pedido. Ai, se arrolia, senhor, senhor, se embaraçou, senhor, senhor, é que a vizinha, senhor, senhor, nunca se amou, senhor, senhor, porque se estava, senhor, se arrepiar, senhor, senhor, foi ver na bamba, senhor, senhor, mas vai voltar, senhor, senhor. O peru me disse, se você ouvisse, não fazer tolice. Eu então saísse dessa esquisitice, me disse, não disse. Ai, ai, estava de ideal triunfar. Ai, ai, ai. Vivo nosso carnaval sem rimar. Ai, ai, ai, saudade de alfimar. Ai, ai, ai, vivo nosso carnaval sem rimar. Se quem tira amor dos outros, por Deus fosse castigado. O mundo estava vazio e o inferno habitado. Queres ou não, senhor, ir pro cordão, senhor, é ter folião, senhor, senhor, de coração, senhor, senhor. Porque se samba se arrepiar, foi ter na fama, senhor, senhor, mas vai voltar. ορμόδι κόσμο αφρυστή, όσο να προχωρεί κόσμο. Δεν ορίζω πόσο πάθαλε γρόσο να κατήσει κόσμο. Αι, αι, αι, σαν το σάμπα πόμπα, λόρδε ο αμόρ. Αι, αι, αι, όχι σαν τα ναούτε, λόρδε η καλόρ. Αι, αι, αι, σαν το σάμπα πόμπα, λόρδε ο αμόρ. Αι, αι, αι, όχι σαν τα ναούτε, λόρδε η καλόρ. 아, 이게 약간 흑백 영화 보는 느낌. 그렇죠. 1916년도니까 네. 그 당시만 해도 흑백이죠. 무성 네. 영화. 무성 영화가 성행했던 그 네. 시대의 음악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클래식하고 그다음에 왈츠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네, 네. 재밌네요. 그렇죠. 네, 음질이 너무 오래전 거라 좀 음질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노래가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무성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성 영화에 음악이 나오나요? 그럼 글쎄요. 갑자기 굉장히 빠르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면을 보면 막 네네.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 소리만 그, 안 나는 거죠? 그쵸, 소리는 어. 안 나고 음악은 막 들어가죠. 그렇죠? 음악도 없으면 너무 그렇죠. 그렇죠. 어. 보신 적 약간... 없으세요? 아니요, 찰리 채플린 거 뭐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본 건 있죠. 오래전에. 그래서 이거는 음악에 네. 전향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찰리 채플린. 네. 약간 생각도 나고요, 분위기가. 네. 네네, 재밌었어요. 브라질의 1916년? 어우, 오래전 음악이네요. 그렇죠. 예, 브라질 사람들도 기억하려나요? 이게 지금 많이 그러니까 사양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전설? 옛날 옛날 거. 옛날 그쵸? 노래. 우리가 이제 무성 영화를 안 보는 것처럼 네. 음악도 이제 계속 들으면 듣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이런 부류의 영화, 네. 음악이 네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요? 어, 이거도 또 1930년대에 이제 유행했던 노래인데요. 1930년도. 네, 이때는 이제 카니발이나 뭐 퍼레이드 같은 거, 그리고 네.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음악이 우리가 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히트했던 곡들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네.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세보스의 주화를 하래 가지고 이스마의 네. 실바라는 사람이 부르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굉장한 유명한 가수였고 또 굉장히 좋은 노래로. 지금 1930년대 라디오 네. 방송에서 네. 히트를 쳤던 그러니까 음악. 약간 삼바의 일종인데 네. 이거는 이제 현대판 삼바하고 좀 틀린 거죠. 네네네. 네. 브라질의 1930년대 네. 유행했던 네. 세보. 세보세 주아로. 세보세 주아로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세보세 주아로 Tenho sofrido por minha lealdade. Agora estou sabido, não vou atrás de amizade. A minha vida é boa, não tenho em que pensar. Por uma coisa à toa, não vou me regenerar. Se você jurar que me tem amor, eu posso me que me tem amor, eu posso me regenerar. Mas se é para fingir mulher, a orgia assim não vou deixar. Se você jurar que me tem amor, eu posso me regenerar. 세이브 세주얼 듣고 네. 왔는데 이게 되게 경쾌한 리듬 그 그러니까 살아있네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초창기 삼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퍼레이드나 카니발 할 때 네. 많이 쓰여지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30년 되니까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들려진 곡이죠. 이게 아주 막 격렬하고 그러진 않지만 단순한 리듬이 네.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게 네, 그 삼바의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그래서 삼바의 구별은 초창기와 후반기에 따라서 틀려요. 초창기는 이제 그냥 일상적인 거, 네네. 뭐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고 네. 요새 이제 후반에 오는 그 삼바는 뭐 이제 시적인 거, 사랑적인 거 이런 노래들을 많이 가사를 붙인 거죠. 삶을 노래한 그냥 네. 그 1930년대 네. 예, 유행했던 노래 세브스 조화로 잘 재밌게 들고 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노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노래도 하나의 그 같은 삼바 일종이에요. 근데 네. 이거는 좀 틀릴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미 빙가사라는 건데 네. 한번 들어보시고 네. 얘기를 하죠. 아 그럴까요? 네, 네 오늘은 연속으로 막 음악이 많으신가 봐요. 빨리빨리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섯 곡 준비해왔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올림픽 게임 중이라서 네. 그냥 음악을 들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Que eu vou cantar para vocês agora. Gostei tanto, tanto, quando me contaram que lhe encontraram bebendo e chorando na mesa de um bar e que quando os amigos do peito por mim perguntaram um soluço cortou sua voz não lhe deixou falar mas eu gostei tanto tanto quando me contaram Tive mesmo de fazer esforço pra ninguém lutar. O remorso talvez seja a causa do seu desespero. Ela deve estar bem consciente. Que praticou me fazer passar esta vergonha como um companheiro e a vergonha é a herança maior que meu pai me deixou. Mas enquanto houver força em meu peito, eu não quero mais nada. E pra todos os santos, vingança, vingança, clamar. Ela de rolar. Qual as pedras que rolam na estrada sem ter nunca um cantinho de céu para poder descansar. New Zealand.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이건 좀 전에 들었던 음악하고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쵸. 1900 여기 보니까 72년 네, 또 71년 네. 이때 음악인데. 네, 틀려요. 근데 삼바 아니 좀 전에 들었던 삼바의 시초 약간 그런 느낌하고 다른 애잔한 느낌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네.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유입되면서 거기서 온 그런 음악. 그다음에 네. 또 포르투갈에서 온 음악, 네. 또 원주민이 갖고 있는 음악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되다 섞여서. 보니까 어떤 거는 정말 슬픈 노래도 있고 네. 어떤 거는 경쾌한 것도 있고 네, 네. 네, 다양하죠. 네네. 또 이런 느낌의 노래를 또 잘 듣고 왔네요. 네. 네 1970년대 노래인데 네. 네, 또 갈수록 연도가 점점 지금 아니 흐르고 있는데 다시 또 거꾸로 갈 수 아, 있어요. 또 거꾸로 가요? 네, 지금 다음 곡은 네.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까네발의 아침이라는 노래인데 네. 이거는 이제 흑인 오르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거기에 OST로 이제 유명한 곡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여가수가 그 불러가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한 노래 중에 하나예요. 들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오래전 것 같은데요. 엄청 오래전 영화인 네,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스하고 에우리디체의 사랑 이야기를 브라질의 네. 이제 그 리오에서 그 빈민가에 사는 흑인들 있죠.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랑 얘기를 각색한. 아. 그래서 이제 카니발의 아침. 왜냐하면 우리가 카니발 하면 네. 그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네. 그 기간 동안 이제 뭐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어떻게 하죠? 밤새 먹고 네네. 밤새 춤추고 네네. 뭐 그런 이제 그 브라질에 대한 어떤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네. 그러니까 좀 남이 보면 다른 데서 아, 왜 부활절에 절기까지 해야 될까라고 네네. 할 정도지만 아. 또 거기는 그 브라질의 문화가 네.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그 삼바 네. 이게 그 전통 음악하고 다 혼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무 화려하잖아요. 네네. 그쵸? 네, 진짜 화려하죠. 우리는 사순절을 겪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거기는 너무 화려하게 그 먹는 거와 춤으로 열정을 바치고 있죠. 네, 여러분 지금 이런 저기 이야기는 오로지 SPM 남태평양 성교방송 제니 음악 카페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막간 홍보.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노래를 들어야 되겠네요. 네. 즉 카니발의 아침. 네. 마냥 디 카니발을 해가지고 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가수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럼 이거 어떤 내용이 좀 설명이 좀 오늘은 있으면 좋겠네요. 아 내용은 이제 저도 이거를 조사를 해온 건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밤새 먹고. 네. 춤추고 네. 그리고 아침이 다가오죠. 네. 그래서 그처럼 아름다운 아침으로 다가왔던 행복한 하루. 태양이 하늘에 솟아오르면 밝은 색처럼 빛을 내지. 희망의 나의 감수 속에 피어난다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지나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집 아침에 그것은 아름다움의 끝인 카니발의 아침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네. 그 사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정말 저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그 고 기간을 위해서 1년 내내 1년 열심히 내내 벌어서 옷 만들고 누가 가장 아름답게 입었는가를 또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바탕에서 시작이 됐군요. 네. 카니발의 아침 네. 그럼 아마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군요. 들어보셔야죠. 네네. 카니발의 아침 듣고 네. 오시겠습니다. Cada cor brilhou, voltou o sonho então ao coração. Depois deste dia feliz, não sei se outro dia haverá. É nossa manhã tão bela, final manhã de carnaval. Canta o meu coração, alegria voltou tão feliz amanhã desse amor. Oh, 참 아름다운 노래네요. 저 영화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음악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들 많이 이것도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그렇죠. 이 원곡 말고 네. 뭐 옛날에 그 조수미 씨? 네. 네네. 그분도 부르시지 않았나요? 이 곡을? 불렀다라고 나와요. 아 그래요? 네, 확실하진 않아. 아 그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불렀다고 나옵니다. 네네네. 네. 아무튼 네, 되게 영화는 근데 솔직히 저는 본 적은 없고요. 이게 이름으로.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찾기 네. 힘드실 거예요. 네, 영화는 잘 네. 모르겠어요. 노래는 기억이 나네요. 네. 아름다운 그 사랑 노래예요. 그러면 네. 참 사랑을 찬미하는 그러니까 좀 우울하죠. 약간 처음에 들을 때. 예, 예, 허밍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네, 네. 네. 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우울하게 느끼지만 네. 결국은 사랑을 찬미한 노래고 그리고 밤새 네. 이제 먹고 춤추고 네. 힘들고 네. 다시 또 아침에 다가왔고 또 낮에는 좀 쉬고 다시 또 밤에 네. 또 나와서 추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빈민가의 그 네. 흑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찬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아름다운 카니발의 아침 네. 잘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네 번째 곡이에요. 네, 마지막 곡은 더 아름다워요. 아 현대판 삼바인데. 네, 이제 더 현대로 왔군요. 현대 현대판 삼바라기는 뭐하지만 네. 이것도 굉장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감부러우면서 경쾌해요. 네. 그러니까 그 초창기 삼바는 일상 생활을 담았다면. 네. 네. 이제 후반기에 온 삼바는 그 사랑의 시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이제 음미하면서 지은 노래가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경쾌하고 네네. 아주 감미로워요. 네, 뭐 뉴스 보 아니 프로 보셨겠지만 축구에서 좀 져가지고 마음이 좀 우울한데 그래도 올해를 또 응원 마음 회복하시기 바라면서 축구는 졌지만 또 네. 다른 도서들도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렇죠. 네. 양궁도 그렇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네. 네네. 근데 좀 진짜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축구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네. 위안되시기를 네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브라질 한참 네. 세계 축제가 지금 한창 중인데 여러분 그냥 그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너무 그 지고 이기는 것에 너무 네. 열심히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네네 브라질을 또 한번 느끼는 그런 네. 시간이었네요.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해주신 오산조스 깐땀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게 좀 발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노래 중에 하나예요. 네네 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네. 오늘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 여행은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소해 주셔서. 네, 이렇게 끝날 때 되니까 목소리가 좀 괜찮으시네요. 아, 그러네요.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감기 걸려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아, 응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신 곡 듣고 네. 오늘 화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 뵙기 원할게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A gente se encontrou no segundo instante de que era você. Já te amo tanto sem te conhecer. É que nos meus sonhos você é linda, pessoalmente é mais linda ainda. Nosso amor veio de outras vidas, eu vou te amar nas outras vidas que virão. É que você nasceu pra ser minha, vamos dividir uma casinha, uma cama, dormir de conchinha. Deus abençoou a nossa união e os anjos cantam nosso amor. Oh, oh, oh, oh, oh, oh. E os anjos cantam nosso amor. Nas outras vidas que virão. É que você nasceu pra ser minha, vamos dividir uma casinha, uma cama, dormir de coxinha. Deus abençoou a nossa união e os anjos cantam nosso amor. Nothing you can do can't be done. Lov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Love. Nothing you can say tha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Love.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Lov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Yeah. Love. Nothing you can do that you can learn how to be you. 가사는 몰라도 Love, Love, Love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기억나는 All You Need Is Love 캐롤송의 끝판왕이죠? 듣고 오셨습니다. 원곡은 1967년 존 레논이 제작한 비틀즈가 불렀는데 그 영화에서 저작권료가 너무 비싸서 영화에서는 린든 데이비드 홀이 대신 불렀습니다. 지금 들으신 린든 데이비드 홀이 부른 노래가 더 유명하죠? 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SPN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다음 곡은요, 휘트니 휴스턴의 최고의 명작이자 또 최고의 명곡을 남긴 영화 보디가드의 OST 빌보드 싱글 차트 14주 연속 1위라는 신기록을 세웠죠. 전 세계 4,200만 장을 판매하는 위험을 토했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은 SPN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 음악카페에서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영화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었어요. 어제는 71주년 광복절을 기념으로 광복에 관련된 영화와 영화 음악을 만나봤었죠. 이렇게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다는 거 또 아니면 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한다는 거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마지막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들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